홉스 뉴스. 아산재단에서 2023년 보건의료 정책 분야 대학원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접수기간은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2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연간 1,000만 원, 학기당 500만 원이 지원되며 교내 장학금과 중복 수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2학기 라이언엘프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12월 9일 금요일까지며 한양인 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처 학생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안내입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스토리의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 및 태그 후 응원의 한마디를 쓰면 참여 완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5만 원 상당의 배달의 민족 상품권과 치킨 쿠폰,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는 10월 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며 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오전 7시 29분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통과했습니다. 미사일 통과 지역에선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고 등교 시간이 지연되거나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하며 일본 시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10일간 개최됩니다. 어제 열렸던 전야제를 시작으로 오늘 오후 6시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개막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영화제는 센텀시티를 비롯한 부산 인근 구, 군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최됩니다. 한편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기존 규모로 정상 개최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어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이 메시지와 로그인 장애를 일으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측에 따르면 장애는 어제 오후 2시 14분경 시작돼 약 18분간 이어졌습니다. 카카오톡의 기업용 메신저 카카오워크 또한 11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장애가 빚어졌습니다. 한편 최근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홉스 뉴스 10월 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인, 기술의 박지연,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